사람은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라서 소리 없이 이 마음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오 사랑 애달픈 내 사랑아 어이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문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애달픈 내 사랑아 어이 맺은 하룻밤의 꿈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네